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존경의 찬사를. 우리 엄마 손잡고 울었어. 막. 엄마 나 낳느라 고생했어. 막 뚝뚝뚝뚝뚝. 엄마 너무 힘들어. 헉, 40대 초짜 부모. 안녕하세요. 다큐 감독 이현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한동안 올리지 못한 것 사과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작년 11월에 출산한 최정은 대표를 만나 병원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가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해요. 네, 인터뷰 좀 하실까요? 제가 들어갈 때 녹음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다 엄마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아, 장난 아니게 아파. 아, 죽음이야, 죽음. 남자들은 돈 열심히 벌어. 그렇지. 확실히 애 낳고 난 다음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힘쓰느라고 힘들었나 봐요. 좋았는데 반쪽이 힘들어. 힘쓰는 데까지는 가지도 못했어. 어떻게? 그 고통이 진짜로 생겼대? 장난하냐 언니. 죽어 죽어. 그거 몇 시간에 그런 거야? 진통이 새벽 2시 반에 시작됐나? 자다 깨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병원 와서 의사들 올 때까지 한 8시까지?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지. 죽어. 그러니까 내가 그 힘주는 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거야. 그게 아직 자궁문이 안 열리면 의사들 급하게 안 오는 거잖아.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새벽엔 뭐 낳는 거 아니면은 뭐 그래도 있을 때 있어서 다행이다. 혼자 있을 때 아니었지. 아 혼자 있을 때였으면 진짜 뭐 신랑을 불렀던지 앰뷸런스를 불렀던지 그랬어. 운전 개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진짜 그 양수가 먼저 터지는 사람은 그 양수를 이렇게 해갖고 올 건 나는 진통이 온 거지 바로. 어쨌든 애난이라고 수고하셨는데 애 본 소감이 어떠세요? 수술을 하는데 네. 그 수술 중간에 안 그래도 이놈이 머리가 커갖고 내가 힘들어서 수술한 거잖아 대갈장군. 근데 아, 그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취하다가 애 나오면은 애 얼굴 보시겠어요? 깨워드려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 깨우는 건 아니 원하는 대로 해도 그냥 자시고 싶으면은 그냥 냅두고 안 그러면 그냥 깨워주세요 그랬거든. 정신이 있냐 막 하다가 뭐 깨운 것 같은데 옆에다가 이렇게 얼굴 갖다 대고 2만원 얼굴이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자꾸 들이면서 야 뽀뽀하세요 뽀뽀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다 갖다 대니까 애가 이만해 보이지. 나중에 이제 수술 끝나고 어저께 정신 차리고 저녁 때 다시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멀리서 보니까. 근데 신생아실 가면 우리 애가 제일 크대. 아, 3.7kg면 애가 큰 거야. 그니까. 네, 우리 아들은 3.3kg였거든. 그니까 이게 그 초음파를 볼 때 3.7이면 나으면 나는 그래도 3.4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 어쩜 똑같이 3.7이야?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미치겠어. 그런 게 내 뱃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우리 엄마 손잡고 울었어. 막. 엄마 나 낳느라 고생했어. 막 뚝뚝뚝뚝뚝. 엄마 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그나마 그 힘주는 데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면 그냥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몰라서 들어가겠나 엄마에게 감사를. 아니야 언니 충분히 아파. 내가 그 전에 머물러서 형기한테도 내가 좀 호기심이 있어서 얼마나 아픈지 궁금하기도 해 뭐 내가 이랬거든. 오만이야. 죽어 죽어 진짜 죽어. 처음에 배가 막 좀 심하게 아프다로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수술을 2시간 정도 하다가 수술해준다더니 새벽이라 늦어지는 거야? 그 자궁문 열리면서 이렇게 보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 그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이제 얘는 더 이상 해야겠다 이런 그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한 뭐 앞으로 한 시간 정도 더 봐야 되는데 내가 포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고 애가 골반에 이제 진행이 이제 애가 머리가 진입이 되면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힘들 것 같으니까 아직 더 지켜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전에 포기를 한 거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 그럼 포기를 하시면서 남편한테 빨리 사인해 그러셨나요? 아, 우리 신랑이 먼저 막 하자고 나를 설득했지. 옆에서 못 쳐다보겠는 거지. 막 으아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 집과 반대네요. 저희는 나 좀 살려줘. 이 독한 남편, 이 독한 남편이 이런 남편. 원래 사랑이 됐는데. 아,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날 잡아서 한 거고 나는 그래도 내가 노산이지만 상태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나요? 아, 저 나이에 비해서는 뭐 거의 20대 못지않은 건강 상태라는 그 판정을 들었었거든요. 오만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나 이러다가 그 자연분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날 잡아서 하는 거는 평소에는 왜 건강해 보이지 않더니 어떻게 생각보다 건강하네. 자궁은 좋은가 봐. 그래서 나중에는 배를 쬐는데 이제는 쬐고 났으니 그 쬐 걸로 힘들어갖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아물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거의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었고 오늘 조금 앉아있고 좀 늦어지죠? 수술한 사람들은 활동해 내리는 거죠? 일단 자연분만은 그냥 바로 걸어다녀요. 거의 바로는 아닌데 좀 시간 되는 걷는데 이렇게 수술하신 분들은 좀 힘들죠. 왜냐면 그 꼬맸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러니까 배도 째고 속에 자궁도 째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양쪽 다 하기 때문에 그럼 속에는 그냥 실밥 있는 채로 싸는 거야? 그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실밥 아... 녹는 실밥이라니 그거일까 아마 아, 그걸... 그렇다고도 우리가 저기 그 실밥 다 뽑아야 되면은 다시 째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턱이 찢어서 수술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찢어진 게 아니고 엄청 찢어서 속에는 그 녹는실 턱이요? 네. 나도 턱수 옛날에 네. 계단 올라가다 찢어가지고 뭐 애기 때 꺼내줬는데 네. 오늘은 오늘은 얼떨결에 게스트가 살짝 등장하네요. 아 근데 오늘의 그 결론은 아, 무조건 엄마들한테 진짜 고맙다. 정말 날 힘들게 그러니까 지금 이 밖에 돌아다니는 저 수많은 인간들은 다 엄마의 고통을 기본으로 하고 태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야. 아 진짜. 근데 그것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기억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남자들은 모르고 일단은 여자들은 이제 그나마 이제 애 낳은 사람이 알란가? 근데 애 낳고 나와서 날짜 잡고 수술한 사람은 또 모르잖아. 그치. 조금 무슨 고통이 나지? 산부의 고통 못 느끼는 거야. 그냥 그치. 그 전에 갖고 있는 그치. 그 정도지. 예를 들면은 그 분만 상태까지 거의 가보지 않으면은 좀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럼 모유는 이렇게 시도하고 있지. 계속? 시도하면서 나오면은 이제 해야 되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아직은 그쪽에서? 아직은 이제 하루 됐어. 네. 그러면은 애는 아직 안 먹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우유 먹이고. 우리 애는 식성 좋고 순해서 다 해. 아마 모유를 아니야 분유를 먹이고 젖을 빨리 했다면 힘들 거야. 근데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계속 그건 젖이 돌아야지 그러지 맘대로 되나? 사람에 따라서 그럼 네 오늘 남편분께서 또 등장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팟캐스터 컵 40대 초짜 부부 부모 잘 듣고 있습니다. 땡기신 목소리로만 듣다가 이렇게 또 직접 뵈니까 목소리가 더 낫네. 기수가 그래갖고. 그렇게 많은데. 아, 저 아파트 소감을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사실 20대, 30대 만에 처음에 가졌으면은 감동 같은 것들이 좀 더 쉽게 파고들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40대의 아이를 처음으로 가지니까, 어떤 사회적 뭐 부담감이나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감. 우리가 환갑일 때가 20도 안 된 거?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이 굉장히 피곤한 건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이 아이의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아까 피곤해서 기쁨을 반감시킨다? 그렇지. 헐. 지금? 그러니까 어제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보통 운대던데? 나는 보면? 울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 나 솔직히 피곤했어, 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하고 이제 아이 컨택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이제 천사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가? 그게 제가 이제 일단 경험해 보니까 보통 이제 병원에서 나면은 애가 저쪽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낫다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특히 탯줄 잘라보셨죠? 네.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이나 그런데 뭐 막 그런 느낌이 좀 저 같은 경우 들었는데 얘를 이제 직접 안아보고 막 하니까 그때 느낌이 실제 왜냐면은 안겨보고 나하고 이렇게 좀 부딪혀봐야지 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앵 울고 이제 맞아 맞아 이제 잠 못 자면은 근데 어제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정말 좋아. 고생을 안 해서 그런가 봐. 고생을 했다니까. 여기 얼굴이 북서간데. 아 그만 현기 씨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애기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재앙절이 해야 되니까 남편분 나가 있으라고 하고 네 맞아요. 그러더니 조금에 원장님 지나가면서 이제 아빠가 되겠네요 이러면서 지나가시고 네. 그러고 나서 한 20분 30분 있다가 간호사가 탯줄 잘라 들으세요. 이제 들어와서 애기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특히 저기 수술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분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애들은 마지막에 어떤 감동을 느낀다고 하던데 그런 과정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갑자기 아이를 뚝 보니까 애기 우는 사진 다 벌써 그랬나? 아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안 돼. 그 아이를 봐서 즐거움보다는 그 와이프가 배도 크고 이래가지고 그 3분마다 이렇게 진통이 될 때마다 허리 비틀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주 죽는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진통하는 과정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를 갖는 즐거움보다도 와이프가 힘들어하는 것이 저한테는 더 걱정이 됐던 이런 압수수색 멘트도 한번 날려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예비 아빠들? 아빠들도 이런 멘트는 꼭 섞어줘야지 결혼생활이 편하다는 것을 뭐 반드시 연주해 두시기 바랍니다. 머리 멀쩡하시네. 안 뜯겼네. 머리 그러니까 정훈이가 그게 제가 볼 때는 뜯으신 정신도 없어. 그 단계를 더 넘어섰으면은 등급이 좀 점점 이게 올라가는 등급까지 됐을 텐데 초기에 이미 딱 해서 아마 거기까지 안 갔을 거예요. 간호사가 뭐 걱정하거나 그 애가 크고 나이가 많아서 남들보다 두 배가 더 아픈 거라고 그때 그랬지. 그 애가 들어 이거 갑자기 하늘 노래지는 거야. 뭐 자궁이 10cm 정도에 열려야 되는데 한 2cm 정도 열려가지고 20% 열렸는데. 근데 그게 그 매번 막 해갖고 자궁 열린 거 cm 재고 있는데. 막 나 진통해갖고 죽겠는데 그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 응 맞아. 그 의사 와서 한 번씩 갖고 확인해보고. 거기다 막 넣어가지고 막 보잖아. 그럼 나중에 그게 더 그게 아프지. 처음하고 또 다르지.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나 또 물어볼 거 아니야. 항상 그 사람들이 그 비닐 장갑을 반 정도 빼고 이렇게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해. 항상 이 빼져 있는 이 손가락 부분에는 항상 피가 묻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이프 자궁을 손으로 뭔가 열어서 뭔가 확인했다라는 것이 항상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와이프 정은이가 항상 이렇게 고통을 겪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중에는 그거 넣어갖고 막 이렇게 후벼 운동시키는 거라고. 그렇지, 맞아. 뭐 하는 거냐고 말할 때. 제가 잘 안 들어서 운동시키는 거. 운동은 개뿔. 병원 일찍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니지 근데 당신 차에서 타고 갈 때도 너무 힘들어했어.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자꾸 점점 더 여기 오는데도 시험 겪어냈잖아. 점점 더 예 네, 아침에 근데 새벽이 왔어. 밤이었으니까 뭐 완전 새벽이야. 한밤중에 왔거든. 네. 그래도 이게 처음에 이제 자다가 배가 아픈데 병이랑 다르다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이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건가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앉았었거든. 앉을 정신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점점 세지는 거야. 언니 오늘 가서 엄마한테 손잡고 눈물 부쩍 불어야겠다. 너무 고맙다고. 분만실 앞에서 그런 게 있었어. 이제 그 분만실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떤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안내한 게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 X 순, 뭐 이 X 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최 X 은 해놓고 이제 27살부터 시작해서 41살까지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29살에서 31살 정도가 분포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 때 한 7명 정도였는데 그런데 최강의 나이 X라이어지 그 아웃라이어 특이점이 하는 거지. 41살 이거 딱 그렇게 나온 거야. 저 산모는 또 누구야? 막 이랬을까 아마. 아니 우리 37도 있고 6도 지금 있고 하시는데 하필 그때 35가 그나마 3과 4의 느낌은 너무 다른 거지. 아니 35가 그나마 밑에 최하점이었고 보통은 29에서 31 정도. 아 이걸 보면서 아 요즘 산모들은 딱 저 나이 때 낳는 게 특이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30대 중반 정도가 그래도 조금 먹었다는 정도고 좀 해주신 언니들은 41살에 낳는 거야 그냥. 아 저희 집은 5입니다. 아 맞아 또 형기 씨 또 와이프께서 또 그런 게 있구나. 나는 모르잖아. 근데 그 아픈 마실 앞에 앉아 있는데 그게 이렇게 그 상태 보여주는 게 흘러가는 그게 가슴에 다들 닿은 거. 내 동생도 저 얘기하더라고. 도대체 그 나이를 왜 보여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일부러 보여주는 거 같은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뭐 어쩌라고. 다 막 있는데 거기 왜 그거 진짜 혼자 마흔 뭐 이렇게. 근데 막 원래 병원에 보통 나이 다 나올걸? 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포메이션적인 네. 측면일 수도 있지. 그 그게.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가슴 그랬나 봐. 우리 애기 안 보셨죠? 애기가 이 머리가 그 얼굴 면적이 이 정도 돼. 예를 들어서 눈 있고 코 있고 입이 있는 부분이 그 위에 이마가 이만해. 얘가 꽃과 큰 형태로 생겼어요. 얼굴이 큰 게 아니라 머리가 큰 거야? 머리가 그러니까 엄마 그 자궁 안에다가 머리를 뒤 내밀고 나 나갈 거야라고 하는 기간이 꽤 길었던 거지. 찌러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어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딱 보고 아이들이 이제 쭈글쭈글하는 거는 이제 TV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아이 얼굴은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 펴져 있어. 그러니까 예정이 이틀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그렇지? 요즘에는 얼굴 그때 쭈그라지 않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옛날에 우리 조카에는 여기 손구멍이 뻘떡뻘떡 폈거든? 네. 요즘 애들은 다 이거 막 펴서 나온 거야. 왜 그렇대? 손톱이 좋아지나. 지나가도 많이 되잖아.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일단 산모가 예전에는 좀 먹는 게 좀 부실해서 좀 그랬던 얘기도 있나 얼핏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애가 잘 먹은 사람 있고 그래, 아니 있는 집 네. 저기는 있는 있는지 저쪽 분은 몰라 그게 아니래. 이게 원래 요즘은 또 거의 막혀 나온 아 그래도 만져보면 얘가 물렁물렁 하던데 지금.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우리 조카에 봤을 때 나 초등학교 때 보면은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뻘떡뻘떡 하는 걸 계속 봤던 거 기억나거든. 보기 아가미처럼 보이죠. 아가미 이렇게. 주름도 없이 나오길래 이거 속에서 너무 키웠구나. 이게 이미 늙어갖고 얼굴 다 펴져갔구나. 구충에 가보면 신생아실이 있어. 거기에 이제 열 몇 명이 있는 거잖아. 이 병원에서 낳은 애들 다 거기에 이제 케어를 받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처음에 오면은 자기 얘기만 집중적으로. 어쩔 수 없지, 그다음에. 아유, 뭐, 귀엽다, 우리. 뭐, 이러다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열 몇 명이 있는데, 나머지 그, 우리 애기 태맹인 건 아시죠? 태맹이 외에는 다 비슷해. 머리도 많이 나 있고, 머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비교는 재미가 없는 거야. 딱 보니까 머리가 긴 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아버지로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 이랑 잘겠나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는 사람들마다 한마디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니 나는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부모인지 모르니까 상황인데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 애기를 보고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그다음에 몇몇 이제 미숙으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머리, 뭐, 빨폼 같은 거, 머리를 씌워놔. 체온 유지하라고. 우리 애기는 그게 없거든. 이제 충분히 크고 완숙애기야. 완숙애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쟤는 머리가 커서 맞는 모자가 없었나 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빠 옆에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어제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부었나? 부은 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몸이 좀 클 수도 있죠, 그만큼.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의 어떤 모양 자체가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구멍 자체가 다치지 않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생긴 모양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냅두면은 DNA에 따라서 형성이 된대, 이게. 그렇지. 그래서 나도 처음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대요. 꽃발품 뭐였나? 아빠를, 그런 아빠를 만나서 그런 아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는 심지어 그 얘기도 있어. 오늘 오셨는데, 쟤 밖에 못 데려나가겠다고. 사람들 흉 볼까봐. 사람이 아니라고. 길거든. 사람이 아니무이다.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사람이 아니무이다. 그래서 밖에 못 데려나가는데, 경험 많으신 분들이 쟤 어차피 좀 잘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럼 이번에는 놀랄 거 없네. 아, 그래서. 아, 엄마만 놀랬겠네. 엄마가 하도 전화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최초를 보니까 아니라며. 너무 예쁘다며. 막. 옛날에 나를 본 경험이 있거든. 더 심한 꼬카콘을 본 적이 있거든. 아, 이 정도 꼬카콘 아니야. 이거지. 내력이야? 내력이야. 내력. 아, 근데 유독. 예를 들어서 우량아들은 보통 이렇게 살찐 우량아의 느낌인데 얘는 긴 우량아의 느낌이에요. 가슴 파고. 아들 벌써. 아니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그렇고 한 달 정도 좀 지나면은 또 다를 거야. 아. 한 달 정도 지나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면은 아 사람이구나. 아. 처음에는 아. 이거 외계인이야. 딱 보면 뭐야 이거 씨 뭐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첫 경험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애기 특히 낳는 지 6시 잠깐 잠깐 다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집에서 한 달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아, 이제 사람이구나. 이제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우리 신랑 자기한테 꼬깔콘 닮았다고 아까 꼬깔콘 사오더라. 어디에? 왜 어디서 팔아? 우리 동네 파는 거 뭐 찾아가 버리냐 이 파. 아니에요. 다음에 저기 애기 좀 사. 아니. 모자도 하나 같이 살려야 돼. 모자 큰 거 살려나? 보고 가야겠다. 진짜 꼭 가고. 여기 오시면. 계속해? 한번 봐봐요. 아, 산모 인터뷰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마무리 해주세요. 아, 마무리? 어, 배가 아파. 네. 엄마, 고생하셨수. 그냥 앉느라고. 아유, 그래서 결론은. 저걸 어떻게 키우지? 다 커요. 잘 먹으면 잘 커요. 아, 어쨌든, 우리 태명이가 그 뱃속 생활을 어제부로 끝냈습니다. 저 애기 낳습니다. 네, 오늘은 병원에서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